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너 그렇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반포 놓지. 우린 운명의 주사위 던졌고 한치조차도 욕 난 못했지. 아이고 부치요 다 살아서 나 가자. 비슷한 턱시도와 브랜드 수스 여비소와 웨딩 굿 근사하게 외출 준비 눈따 보니까 꿈이야. 난 지금 레이스 중에 주제가 남에겐 bad news.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박진감 있게 I'm on my way 먼저 뺏을게. 처음엔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해. 그래갖고 노래해 디디라 대제 파이팅 넘치게 대창 대창 대창해라 위했다 잭팟 baby. 시계